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 말씀은 6장 22절 23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 289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같이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 믿은 내 맘에 기쁨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 예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내 마음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자, 오늘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2절부터 6장 22절부터 23절 아마 이제 다 외우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 저도 굉장히 네,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마음이 기쁩니다. 자, 오늘로 이제 로마서 6장을 마칩니다. 제가 한 주에 5일씩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새벽에 이렇게 로마서를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요. 꼭 4주 걸렸습니다. 6장만을 살펴볼 때 4주 20일 동안에 걸쳐서 이 로마서 6장을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뭐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지루하셨을 수도 분명히 있으셨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는 이 귀한 말씀에는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또 꼭 전해야 되는 참으로 귀한 진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이해하고 정리를 해서 우리 신앙의 귀한 모토로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6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결론과도 같은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여러분하고 같이 상고해 봅니다.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한 사도 바울의 표현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정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소망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삶이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는 삶,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출발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실은 이제 오늘 22절, 23절만 본문으로 우리가 채택을 했는데 이 말씀은 그 17절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그 앞에 서두에 쭉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믿게 하셔서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로서 가져야 되는 이 감사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물론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죄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의에게 이제 종이 된 것이죠.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자로서의 이 믿음 생활의 출발을 아주 힘차게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동시에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통한 기쁨도 충만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그러한 성도들이 다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심으로 구원하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믿음의 출발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이런 귀중한 구원의 주심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의 목소리를 그치지 않는 그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의 출발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고백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간다. 라는 이 고백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출발을 했으면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로마서 오늘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을 했느냐? 죄에게 그리고 율법, 법에게 순종함으로써 죄의 종이 되었느냐? 되었으나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음으로써 온전히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 종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이제 우리가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니 죄와는 상관없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니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귀한 신분을 유지하고 그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삶은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은 있거니와 물론 당연히 삶도 있어야 되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은 믿음의 출발이라고 보았고요. 또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고요. 또 성도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바로 믿음의 축복이다라는 그런 이제 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십시오.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없으리라 생각을 드는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죄의 삯은 사망이요 여기까지만 알고 뒷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서 6장 23절이 뭡니까? 죄의 삯은 사망이요. 목사님들이 사실은 죄의 삯은 사망이요. 이게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데 사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이것도 분명한 말씀이지만 뒤에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나타난 것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는 우리가 대답하기를 영생은 아는 것이요, 나아가서 예수를 소유하는 참된 관계성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제 알고 있고 말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즉 은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사 선물입니다. 네?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쁘죠. 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선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부터 저 세상에서까지 완전한 생명의 회복,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도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 합니다 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런 은사를 받는 것은 믿음의 완전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상자를 한번 열어보세요. 뭐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을 받았으니 정말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로마서 6장을 저는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생활 가운데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악하고 더러운 죄, 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대속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앞에 순종하고 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사로 풍성하게 하사 믿음으로 인한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6장을 은혜 중에 이제 마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